아닌 척하지 마, 모르는 척하지 마. 이미 모든 걸 알았다. 이제 받아들여 모두 다. 널 바라보고 있을 때 네 얼굴은 터질 듯해. 널 숨겨보려고 하지 마. 어쩔 수가 없잖아. 뛰어내려 하지 마. 그게 더 미쳐버릴 것 같아. 내게 말해봐. 뭐가 그리 겁이 나. 왜 멀리서만 지켜봐. 너도 답답하잖아. 숨는 건 그만해도 돼. 나 다 알고 있어. 이제 그만 돌아서지 마. Girl, 날 바라보고 있었잖아. 어색하게 변명하지도 말고 말해 제발. Just go. Let's go. 더 이상 못 참겠어. 나도 애가 타고 있어. 네가 부끄러운 건 알지만 지금이 내게 다가올 때야. 널 바라보고 있을 때 나도 숨길 수가 없게 돼. 넌 숨겨보려고 하지만 우리 둘의 맘은 같잖아. 티안대로 하지마. 그게 더 미쳐버린 것 같아. 내게 말해봐. 뭐가 그리 겁이 나. 왜 멀리서만 지켜봐. 너도 답답하잖아. 숨는 건 그만해도 돼. 나 다 알고 있어. 이제 그만 눈치 보지 마. Girl, 다른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내 곁으로 다가와. 수줍어하는 네 맘도 난 알아. 이제 내 품에 안겨 babe.